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아 그리운 원수님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지성 작사 오종희 작곡인 가요는 주체 105 2016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아 그리운 원수님은 저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현재 지도의 길을 걷고 걸으시는 경려하는 원수님의 안녕만을 바라며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뜨겁고도 열렬한 흠모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안으시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끊임없는 사색을 이어가시며 내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들의 행복을 창조해 가시는 경려하는 원수님의 노고와 그 일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그리움의 세계를 생활적인 시어들로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시적 형상은 졸졸하게 흐르는 선율 진행으로 보다 풍부히 하여지고 있습니다. 선율은 4분의 4박자의 라소조에서 전개되어 시종일관 경건하면서도 졸졸한 정서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아 그리운 원수님은 우리 민에게 이 세상 만복을 안겨주시려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려하는 원수님의 혼신의 노고를 잊지 못해 끝없는 그리움의 가슴 족시는 천만 군민의 충정의 세계를 감명 깊게 형상한 것을 하여 우리 민들 속에서 놀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유난히 빛나는 빛을 보며 이 마음 끝없이 달리네 한없이 정다운 밝은 그 미소 이 밤에 우리 다음 순서로 노래 뜨거운 저음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최동규 작사, 리명남 작곡인 가요 뜨거운 정은 주체 백이 201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 인민사랑의 화폭을 끝없이 필출하시는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와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뜨거운 정은 그리움의 샘물이고 고마움의 노래며 신념의 맹세라는 것을 주제 사상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뜨거운 정으로 온 나라 인민을 품어주시고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려하는 온수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졸속의 신념과 의지, 불같은 맹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분의 사박자에 기초하여 솔대조에서 전개되는 손길은 이 부분 형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높은 사상예술적 특성을 하여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위대한 인민 사랑의 세계를 격조 높이 구가하는 명곡으로 천만 군민의 심장 속에 깊이 간직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